주 안에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신년 첫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2018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입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이 글귀가 우리 교회의 표어고요. 옆에 있는 글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귀는 2018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를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바라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2018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그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풍성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풍성한 삶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옮겨졌고 또 미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이든 가정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이 마을에서든 또 이 사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이 교차로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여러분이 의식하든 아니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이 교차로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풍성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100%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 하나 성경의 증언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약속된 풍성한 삶을 얼마나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느냐 세상의 길을 쫓아가느냐에 그 교차로에서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된 풍성한 삶을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점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 제가 이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했던 것이 있죠. 왜 그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2018년의 주제 말씀으로 삼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전제입니다. 출발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최우선 전제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러한 사실에 확신이 없다거나 아직 그것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 나가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양육으로 진행되고 또 소그룹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여러분의 그 풍성한 삶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그 출발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아직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졌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어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풍성한 삶은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되고 허락된 것을 누리느냐 어느 정도 누리느냐 그 정도의 문제는 사실 주 안에서 행할 때에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조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미 허락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풍성한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맛보고 또 그 맛보는 것을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맛보느냐에 따라서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냐 그 정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행하라 이 표현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해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명령은요. 현재 진행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현재 진행 명령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저 한순간 내가 결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하고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니 중도에 어렵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어떤 환란이 닥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일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미 임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있기만 한다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것을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표현을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이 7절 말씀은요, 네 개의 동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라, 두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단어, 이 동사를 통해서 주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모습은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가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세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가?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네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깊은 내용에 앞서서 기본적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 먼저 뿌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리라. 그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이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린 사람입니다. 제가 김세윤 교수의 그 비유를 틀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직 푸르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땅에서 뿌리 뽑혀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뿌리 뽑혔던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땅에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뿌리 뽑혀 있던 존재였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땅에 박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습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갈이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분갈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갈이를 처음 하게 되면 그 나무가 그 풀이나 그 화초나 이런 그 나무가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분갈이 하고 나서는 잘 이렇게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게 돼요. 그렇죠? 이 분갈이를 참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던 그 뿌리 뽑혀 있는 나무를 분갈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땅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 분갈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애를 먹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환란이 꼭 옵니다. 그 핍박이나 환란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심이나 염려가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땅에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먼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나 환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뿌리 내리고 있던 세상의 가치나 습관이나 삶의 패턴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요. 주의를 가끔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던 습관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갈이를 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의 습성들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의 과제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습성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 또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을 이제 벗으려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옷들을 하나씩 벗는 것을 시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섯 개의 영역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4장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격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삶의 그 성품에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그 입고 있던 그러한 어떤 그 가치들이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벗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온갖 더러움들을 벗어버리고 뭐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그 열매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들을 내가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일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 화평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3장 4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시고 또 결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몸부림치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 옆집에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예요? 물으니까 사랑해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옆집에 있던 사람이 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자기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 열받아. 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또 그것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결심하고 또 실천하고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런 것이고 가정, 부모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의 일터에서입니다. 일터에서 상전은 부하 직원에게,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은 상전에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뭐 노사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동료 직원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찾아보시고 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는 것, 여러분이 또 소금을 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것이 복음 전도의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로막는 그런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이나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나려고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론 100%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영역에서 개인의 인격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 다섯 가지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존재로서 세움을 입어서 계속해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 인격에서 내가 내 가정생활에서 내가 교회생활에서 내가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마땅히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교훈을 받지 않으면 교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 2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요.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금방 바로 앞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요 말하자면 병충해와 같은 겁니다. 나무가 지금 땅에 다시 심기어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곧게 세워져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병충해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병충해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또 보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병충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이 병충해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병들게 되고 또 그래서 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신자로 행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교훈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의 여정 동안 행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고 생활신앙인으로 살고자 힘쓰고 또 신앙생활도 역시 동일한 원리 가운데 행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것은 뿌리를 박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신앙 안에서 바르게 또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마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그 건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영적인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그걸 다 마치는 것으로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내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그런 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회 생활에서 이것이 전인적인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회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해를 작년이죠.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 그랬죠. 오늘 동일한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이러한 삶은요, 감사라는 열매를 결실해서 얻는 기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감사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말에, 내 삶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할 겁니다. 그러나 내 말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만큼 여러분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열매가 내 말과 내 삶에 있다면 나라고 하는 나무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2018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어서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다섯 가지 영역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지난 12월 9일부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쓴다고요. 왜냐하면 그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닌데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영상에 담지 못한 사진이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하지 못한 그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을 쭉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기도를 그 고백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만일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일들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한다면 수도 없이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그래서 세하려보라, 세어보라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을 통해서 세어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올해가 끝나는 날 풍성한 삶의 맛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다섯 가지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한 것들을 기록해 보시고 여러분이 혹 거기서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나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화낼 것을 참고 그것을 인내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일하는 것을 내가 죽지 못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자로서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행하도록 힘쓰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바로 이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